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은 슬로베니아 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칼 에르자베츠 부수상 겸 외무상에게 25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확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